하늘별처럼 많은 꿈들도 그래 떠나 주저앉지 마 그래 떠나 하루에 한 걸음이라도 느린 걸음도 괜찮을 거야 나의 눈에 눈물 고여올 때 나의 볼에 눈물 흐를 때면 그게 소리 질러 슬픔도 놀라도 만질 거야 이젠 괜찮아 웃을 수 있어